우리나라의 동서해 지구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000여 톤의 물고기를 도잡는 성과가 이룩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 첫 출호를 보장한 서해 지구에서 용량을 집중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수산성에서는 바닷물 온도, 바닷물 흐름 및 방향 자료, 어항 상태 등을 빠짐없이 장악해서 각 수산사업소들의 지휘선들과 고깃배들에 알려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고깃배들이 지체 없이 해당 수역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구의 어장들에서도 새로운 어구들과 여러 가지 고깃 구물들을 적극 활용하며 여러 어종의 물고기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